yeah. Shot it, 자꾸 달아나고 있어. 빌어먹을 세상 넘어. 네 손을 잡은 내 손. 상처뿐이지만, it doesn't matter when I'm with you. 이길 수 없던 fighting, bleeding, losing, 이젠 지쳐서. 가질 수 없다면, I freaking keep you low. Crying, crying, crying, 이젠 집어쳐. I said, ride, 미친 내 그